나를 봐 내 사랑을 너만을 바라보며 간직해온 나의 사랑을 내게 와 내 품 안에 힘겨운 눈물마저 안을 수 있게 때론 힘들고 지쳐도 나를 지켜준 한 사람 모든 시간이 흘러도 나만을 기다린 한 사람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그리워서 차마 바라볼 수 없어서 날 지워야 하는 기억 속에 그리운 너만 안고 살아 너를 지워봐도 너를 불러봐도 가슴 속에 남아서 오늘도 기다린다 그대를 아주 가끔씩 그리워 우리 함께한 기억들 모든 시간이 흘러도 나만을 바라본 한 사람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그리워서 차마 바라볼 수 없어서 난 지워야 하는 기억 속에 그리운 너만 안고 살아 너를 지워봐도 너를 불러봐도 가슴 속에 남아서 오늘도 기다린다 그대를 내게 돌아와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아 더는 놀지 않게 늘 내 곁에 기대실 수 있게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그리워서 차마 바라볼 수 없어서 더 커져만 가는 내 가슴이 아직도 너만 안고 살아 너를 지켜줄게 너를 사랑할게 이젠 내 손을 잡아 오늘도 기다린다 그대를 오늘도 기다린다